다시 그 계절이 왔나 봐. 나 가을 타나 봐.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 봐. 나 가을 타나 봐.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 봐. Baby you're lonely lonely lonely lonely. 추억은 falling falling falling falling.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 봐.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.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. 나 가을 타나봐.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. 나 가을 타나봐. 네가 불어 너를 보내놓고